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단장으로 제31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5일 미셸 데메르 브라질 연방공화국 림시 대통령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은 동지께서 미셸 데메르 브라질 연방공화국 림시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최룡해 동지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미셸 데메르 림시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은 각하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최룡해 동지는 조선노동당의 용도 밑에 우리 인민이 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하고 브라질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셸 데메르 림시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조선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날 최룡해 동지는 스위스 연방 산마리노 공화국의 국가 수반들과 앙골라 공화국, 적도기네 공화국, 잠비아 공화국의 부 대통령들을 각각 만났습니다.